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냐 이런 문제는 견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장 1절을 보니까 이 저 볼륨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얼굴을 못 본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목사가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성경에 에바브라도 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 혹은 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가 어느 집에서 모였냐면 빌레몬이란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땅도 없고 집도 없고 하니까는 빌레몬이 집을 내 가지고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래 가지고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쳤어요. 그 옛날에는 노예를 도망치면 잡으면 죽이는 건데 이 노예가 사도 바울하고 같은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감옥 동기가 훌륭한 분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감옥 동기가 돼가지고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전도를 하니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됐네요. 믿고 이 오네시모가 뭐가 됐냐면은 이제 목회자 비슷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은 뭔가 하면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은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고 혹시 빌레몬아 너의 노예고 도망쳤지만 오네시모를 보거든 죽이지 말고 오네시모에게 내가 혹시 돈 띠긴 거 있으면 내가 물어줄 테니까 나한테 회개를 해라.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을 해라. 이렇게 기록한 서신이 무슨 서신입니까? 빌레몬서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는데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이런 훌륭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또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함께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예수 믿어갖고 훌륭한 종이 된 이런 얘기들은 참 많이 있어요. 요새 그 대한민국에 천만을 울렸다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번가인가 무슨 예? 7번가? 8번가인가? 하여간 감옥소에서 그 좀 약간 모질란 아버지가 감옥소 가가지고 딸 때문에 죽고 뭐 그러는 영화인데 그 7번 방 감옥방에도 거기 조폭두목 글자도 모르는 조폭두목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목사가 되어가지고는 법정에서 증언을 쓰는데 당신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조폭입니다. 전직 조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증언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수 믿어갖고 목사된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영화 속에 있다. 그런 얘기인데 영보 영화를 안 보시는 모양이네. 좀 그런 거는 보세요. 감동을 많이 주는 영화니까. 그런데요. 여기 이제 에바브로나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개종해서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자체적으로 개척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 13장부터 시작되잖아요. 13, 14, 15는 1차, 16, 17, 18은 2차, 19, 20, 21은 3차 이렇게 되는 건데 18장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얼마간 있다가 안디옥이 본거지니까 안디옥의 본부에 얼마간 있다가 사도행전 18장 23절로부터 3차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근데 3차 선교여행은 본거지가 어디냐 하면은 에베소죠. 에베소. 에베소가 본거지인데 에베소로 가기 전에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아시죠? 남갈라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언,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언, 더베. 이것이 이제 남갈라디아인데, 남갈라디아는 이제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했을 때 가깝고, 이 남갈라디아를 지나서 가면은 무슨 땅이냐면 부르기아가 나옵니다. 부르기아. 부르기아는 우리가 터키를 순례를 해보면은 거기 파묵갈레라는 동네가 있어요. 파묵갈레는 동네가 뭐 이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허였습니다. 허였고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 허연 물에다가 발 담그고 발도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그랬던 동네입니다. 허연 뭐가 많이 나오고 석회석이 많은 그런 동네가 파묵갈레. 그 파묵갈레 주변이 부르기아예요. 부르기아.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세 이런 교회들이 있는 동네인 것입니다. 여기를 영어로는 프리지아라고 합니다. 프리지아. 이게 성경에는 부르기아라고 되어 있는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2세기에 몬타니스트들이 바로 이 부르기아 지역에 예수님이 여성 형태로 재림을 한다고 예언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부르기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 영어로 프리지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를 전체로 통 털어가지고는 갑바도기아라고 하죠. 갑바도기아. 거기 뭐 기암 절벽이 많이 서 있고 아주 희한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본거지로 삼은 에베소로 가기 전에 부르기아 지역을 다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아 지역을 다닐 때에 부르기아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가 있으니까 골로새를 잠시 방문을 해서 에바브라나 빌레몬 같은 제자를 만들고, 에바브라나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확장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머문 시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못 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을 수도 있고 안 세웠을 수도 있고, 그냥 얼굴을 못 봤다는 것만 가지고는 바울이 안 세웠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어째 오후가 되니까 졸려갖고 그냥 졸려. 아침부터 졸려. 점심때도 졸려. 저녁에도 졸려. 졸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루 종일 졸려. 저는 그런 노래는 가사를 안 잊어버리고 찬송가 가사는 안 외워지고 어째 그런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가 있는 동네는 그가 파묵갈레라고 하는, 광범위하게 오늘날 터키의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근데 우리가 거기 여행을 할 때는 골로새를 보여주지 않고 저쪽에 골로새라는 데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디다 하고서는 가이드가 그냥 휘딱 지나가 버린 동네가 바로 그 골로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2절을 읽어보시죠. 1장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믿음이 신실한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4절로부터 5절을 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두르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기독교의 삼원덕, 세 가지 오리지널 virtue, 세 가지 오리지널한 덕이 다 충만한 교회였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런 것이 넉넉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골로새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로 3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정도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신실하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하고 뭐 그만하면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골로새 교회는 경건한 목회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목사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목사? 에바브라 디도는 아니고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1장 7절을 보세요. 1장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목사는 누구냐? 에바브라.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4장 12절 13절 찾아서 읽어보시죠. 4장 12절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니 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쓰면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게 나오냐? 이게 같은 동네예요. 거기가 아주 가까운 동네란 말이에요. 부르기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러면 에바브로가 도대체 어디로 왔다는 얘기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1차 옥중 서신이 에빌골몬, 에베소, 빌레소,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1차 옥중 서신이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로마로 위문을 왔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잘 가르쳤고 기도에 열심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감수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같이 감옥에 와가지고는 수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갇혔다고 말을 하죠. 사실 에바브라가 뭐 취해져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었을 때에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을 돕고 그것을 바울이 함께 갇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연유인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이외에도 다른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졸려도 깨어갖고 에바브라의 목사님이 누구예요? 아니. 참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네요. 골로새 교회 목사가 누구예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는 누구네 집에서 모였습니까? 빌레몬. 이야, 이걸 아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이외에도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었는데 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죠. 4장 7절로 9절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에바브라와 함께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두기고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전달을 한 그런 사람이고 오네시모는 노예로 도망쳤던 사람인데 감옥에서 예수 믿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일꾼이 많아요. 에바브라 목사님 계시고 또 빌레몬 집을 제공한 사람이 있고 또 바울에게서 온 두기고가 있고 두기고 두시죠 두시 두기고 그리고 또 원래 골로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보면 부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는 부부가 같이 나오는 교회죠. 부부가 많고 또 상전과 종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 관한 얘기, 상전과 종들에 관한 얘기 이런 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또 골로새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옳은 제도는 아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바뀔 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상전과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비록 상전이고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들이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그리고 상전들은 종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종들에게 의와를 베풀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게 하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는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 와가지고 내가 뭐 사회에서 높은 사람인데 하고 그런 사람은 제가 기도를 자꾸 시켜요. 그러면 기도는 아주 참 되게 못하죠. 기도 수렁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권이라는 면에서는 아주 그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는 높아도 영적으로는 높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더라도 벌써 기도가 다르고 성경을 읽고 헌신이 다르고 경건이 다르고 이런 사람은 영권이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전과 종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전도 하나님 아버지, 종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형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참 그 믿음이 좋은 교회였고 안정되고 굳건한 교회였어요. 골로새서 2장 5절, 2장 5절도 다시 읽어보시죠. 2장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규모와 규모는 질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질서가 잘 잡혀 있었고 비록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굳건하고 성장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도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에는 특별히 골로새서 2장에는 네 종류의 악한 사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지식을 숭배하는 인텔렉츄얼리즘, 인간 지식 숭배 사상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2장 8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헛된 속임수로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헬라의 철학, 헬라 철학 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피타고라스, 무슨 고라스들 많지 않습니까? 텔레스하고 고라스, 맨그 그리스의 이빨꾼들, 이런 이빨꾼들이 철학이라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노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의 문제는 뭡니까? 뭐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비상해요. 비상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철학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철학이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할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뭐겠어요? 철학의 약점은 그리스도가 없다. 아,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구세주가 없다. 구세주가 없는 거. 그건 백날 공부해봐야 구원받을 수 없고 말짱 헛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아무리 지성적인 척 보여도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무슨 심리학 좀 공부했다, 종교 철학 좀 했다, 뭐 윤리학 좀 했다, 이런 이름으로 복음의 기초를 막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학도 그리스도가 없는 윤리학, 그거 뭐에 쓰겠어요? 종교 철학,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철학, 그거 무슨 쓸데없는 학문입니까? 또 그리스도가 없는 심리학, 그거 뭐에다 쓰겠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 도움을 준다면 몰라도 그걸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허무는 짓은 세상 초등학문이요, 영혼을 노략하는 노략질이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철학 숭배 사상, 이것이 첫 번째 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악한 사상은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 율법주의.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 다 이게 율법이죠. 유대교의 율법, 율법 가운데 의식법,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수백 개를 하지 마라고 만드는 것은 의식법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악한 사상이었고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협박했던 그런 못된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의식법은 바울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 그림자에 불과하다잖아요. 율법주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가지고 실체를 대적하는 헛된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신득의의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 사상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헛된 짓이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숭배 사상,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위험이고, 두 번째는 율법주의가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18절 19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 숭배, 천사 숭배. 이거 신비주의죠. 신비주의인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아주 신령한 듯이 보입니다. 자기가 천사를 봤다. 제가 보니까는 이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IHOP의 그 지도자인 마이클 비클이라는 자가 있어요. 마이클 비클이라는 자가 설교하는 걸 제가 직접 들어. 이 자가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그런 거야. 나는 어저께 천사 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께 천사 다섯을 보았습니다. 뭐 맨 끝다운 소리만 하고 있어. 아, 천사 본 게 so what? 봐서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를 봤다고 맨날 천사이기만 하는 인간은 신령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요, 이 몸이 머리를 붙들지 않고 몸이 엉뚱한 거 옆에 있는 거를 붙드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아, 몸이 머리를 딱 붙들어야 머리에서 야 발아 앞으로 가라 그럼 발이 앞으로 가고 손아 일으켜라 하면 손이 일어나는 거지. 이 몸의 지체가 머리하고 분열돼가지고는 엉뚱한 거 딴 거를 갖다 막 쫓는다. 그래서 머리는 앞으로 가 하는데 몸은 뒤로 가고, 어? 머리는 앞으로 가고 몸은 뒤로 가고. 그런 걸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고 하는 거죠. 고문관. 예? 아, 앞으로 가 하면은 팔은 앞으로 가고 다리는 뒤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다리하고 팔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고문관이라 합니다. 머리하고 몸하고가 향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천사 숭배를 하고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자기들은 본다는 것이죠.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하여 자기들은 보는 척하고 헛되이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과장은 결국은 육체의 마음을 쫓는 육신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매우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자처하고 스스로 거룩한 존재인 척하지만 사실은 성도의 상을 빼앗는 악한 존재들인 것이에요. 이런 신비주의. 오늘날도 이런 형태의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복음주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어저께 천사 며칠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계속하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 목사가 계속하면 성경을 강해하는 목사들 설교는 그 다음에 싱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풀고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신앙생활은 아 그거 싱겁다고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극물 중독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불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신비주의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고 복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의 전문가가 돼야지 귀신들이나 천사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 어떤 사람 아주 귀신 전문가가 있어. 귀신 전문가.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게 예수 믿는 거면은 난 예수 믿기 싫어요. 귀신 전문가, 귀신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나 몰라요. 성경은 아냐 하면 쥐뿔도 모르면서 귀신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왜 귀신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귀신이 몇 마리인지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귀신이나 천사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문가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로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그 미니스트리 대학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프리메이슨, G12. 이 프리메이슨 이거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이게 프리메이슨이요. 이거 아주 고약해요. 이게 아마 세계 정치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종교계도 장악을 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대한민국에도 프리메이슨의 비밀리에 가입한 인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프리메이슨 G12 또 뉴에이지 신천지 또 신사도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동안 책을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포함해가지고 다 강의를 해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공부하니까 각각 연구한 대로 자기가 그동안에 연구한 대로 제가 연구를 하라고 시켰어요. 연구한 대로 그동안 연구한 거를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는 첫째로 철학 존중주의가 위험했고 율법주의가 위험했고 세 번째 신비주의가 위험했고 네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asceticism, 금욕주의. 골로새서 2장 20절로 21절, 20절 21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랬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뭐냐면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장가도 가지 말고 마누라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또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보면 어떤 오늘 신문인가 방송에 그거 나왔어요. 18살 때부터 채식만 대리했대. 채식. 왜 채식만 해야 된다는 이단도 있지 않습니까? 고기는 일체 안 먹고 그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채식만 했더니 나중에 영양실조, 거기다가 저혈압, 거기다가 뭐 저체중 해갖고 사람 죽게 생겼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래야지. 왜 야채만 먹습니까? 응? 오징어도 먹고 해물도 먹고 해군도 먹고 육군도 먹고 공우도 먹고 아, 다 그렇게 먹고 골고루 먹고 그리고 검진을 해봐가지고 아, 어디에 특별히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러면 아,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좀 덜 먹고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런 주먹구구식 완전 박수무당 미신 같은 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는요 거룩함이란 장가 안 간 데서 오는 거다, 물 안 먹는 데서 오는 거다, 이런 게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물 안 먹는다고 거룩합니까? 장가 안 간다고 거룩합니까? 장가만 안 가지 별짓 다 해. 난 장가만 갔지 딴 짓 안 합니다. 난 딴 짓 안 해요. 딴 짓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한 번도 내가 결혼해서 마누라 문영숙을 만난 이후로는요. 한 번도 내가 딴 짓 한 적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리고 할 것처럼 생겨도 안 해요. 제가요. 절대 안 해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아, 옛날에 해봐갖고 그게 납부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예방주사가 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근데 보니까는 총각 때 아주 맨날 거룩하게 살던 사람은 한 40대쯤 가니까는 휘딱 넘어가. 예방주사가 약해서 그런가? 아유, 휘딱 넘어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목사도 보면 교회는 키웠는데 예방주사 약한 사람들은 아주 엉망으로 해갖고 교회도 망가뜨려 놓고 저 인생도 망신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이죠. 아니, 금욕생활 혼자 산다고 뭐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가 가서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 때문에 기도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탄식도 해보고 아 그렇게 돼야 그게 사람으로 성장하는 감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금욕주의,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맨날 금식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금식은 할 때 하고 먹을 때는 골고루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잡수시고 이거 저거 주시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시키면 하고 대한민국 군대 3대 훈련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시키면 하고. 여러분 금욕주의는요 23절에 보니까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주의가 사람이 죄를 극복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역사 전문가인데 보면은 희한합니다. 자기가 혼자 살고 수도하겠다고 이쪽에 남자 수도원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여자 수도원 만들어. 그럼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게 있어. 고아원. 항상 생겨나요.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인간이 육체를 쫓는데 육체를 이기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냐? 바울의 대답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입니다. 9절로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악한 사상을 이겨내는 그 비결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Union with Christ. 이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안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갈 티켓 따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침례를 받고 함께 장사된 바 되고 함께 일으키신 바 되고 또 믿음으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느니라. 이게 함께 이것이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사죄, 죄 용서도 받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화친, 사죄, 칭의, 화친 이런 3대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된 철학 숭배나 천사 숭배나 또 뭐 금욕주의나 이런 거 붙들지 말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옛사람의 일은 벗어버리고, 옛사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다 옛사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 골로새 3장 5절로 10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존재는 옛사람이에요. 그런 건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사상에도 미혹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아,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가 누구네 집에서 모였습니까? 빌레몬. 그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전도받은 사람 누구? 오네시모. 그 골로새 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 두기고. 야, 굉장하십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한